listen closely to what I have to say. First day you left me, the next day I got nothing. Everything was gone with you. 함께했던 모든 시간들이 눈앞에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데 진짜 주황색깔만 보고 싶고, 그리고 여러분들 함성 소리가 진짜 그리울 것 같아요. 잠시 헤어진다는 거 진짜 어떻게 보면 슬픈 얘기도 하지만 슬퍼하지 않을게요. 지금은 너무 기분이 좋아서 눈물이 나는 것 같아요. 사랑해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